지수 씨, 오늘 만날 수 있어요? 미안해요.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. 그럼 내일은요? 내일도 바쁜데 수요일 이후에는 괜찮아요. 그래요? 그럼 목요일 오후에 만나요. 좋아요. 그때 만나요.